HUBS. Economic 금요일. Hello, 하구 여러분. 평소에 경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요 공급 그래프가 생각나기도 하고 복잡한 뉴스 기사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경제 용어들에 어지러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 경제적 금요일에는 매주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제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처음 접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금요일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여덟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독과점입니다. 이전 주제들에 비해 여러분들께 꽤 친숙하게 다가갈 만한 용어라고 생각되는데요.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의 합성어로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을 일컫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본 친구들이라면 뉴스에서도 꽤 많이 접했을 법한 용어죠. 우리 함께 최신 뉴스를 알아보면서 독과점의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드롭스토어 브랜드 올리브영을 아시나요? 지난해 5월부터 올리브영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행사 독점 강요, 판촉 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 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 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공정위가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였는데요. 다시 말해 올리브영은 전국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반면 온라인 스토어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시장 지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만을 시장으로 인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죠. 지난해에는 시장 범위를 오프라인 스토어로 한정했기에 과징금이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지난 4월 다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온 오프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던 거죠. 이에 공정위는 심의 절차 종료, 즉 판단 유보를 결정하며 1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올리브영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답니다. 시장은 과징금 리스크를 덜어낸 올리브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의 높은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감안해 기업 가치를 기존 4조 8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으로 상향시켜 분석했고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 해소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독과점은 무엇이고 올리브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독과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이야기했듯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이 합쳐진 경제 용어입니다. 독점은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경우이고 과점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독점은 하나의 기업이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적인 것이고 과점은 둘 이상의 소수죠. 그렇다면 독과점 시장에서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크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독점 사례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인데요.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영향력은 1위입니다.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사실상 독주체제고 매장 수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 경쟁사였던 GS 리테일의 랄라블라는 2022년 사업을 철수했으며 롯데쇼핑의 롭스도 같은 해 단독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올리브영보다도 영향력이 높은 세포라도 최근 5년 만에 철수 소식을 알렸죠. 이번에는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독과점이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 독과점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재화를 구매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시장에서 그 기업 또는 그 기업들만 해당 재화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우리는 그에 맞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또한 독과점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도 해요. 이것도 전자의 일환이죠.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기업 자체들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과점 기업들은 경쟁 압력이 낮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려는 경향이 낮아집니다. 이건 점점 시장이 정체하거나 심하게는 도태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품질 또한 낮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시장에 있지 않도록 규제 정책을 모색하는데요. 가격 상한선 제한, 생산량 하한선 제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등의 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사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그에 대적할 만한 경쟁업체가 생겨나는 건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신규 기업이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곤 한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장려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올리브영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올리브영에게 과징금을 부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직접적으로 불공정 시장을 검토하고 기업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도 존재한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독과점 내용 흥미로우셨나요? 지금까지 다뤄온 경제적 금요일 소재들 중에서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번 경제적 금요일을 지루하게 보낼 순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기업 올리브영과 함께 소개해봤어요. 독과점은 대기업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소비자로서 또는 하나의 소비자 집단으로서 현재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독과점 개념을 숙지해야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경제적 금요일에 또 다른 경제 개념을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최현아, 엔지니어 신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